Maga pomparame fina lidara. 오늘도 옷고름 씹어가며 산집이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웃고 꽃이 지면 같이 울던 알뜰한 그 맹세에 봄말은 간다. 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던